보일러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요? 제가 다녀올까요? 아니요. 먼저 내려가 계세요. 제가 다녀올게요. 그럼 집에 가서 우산도 가져오세요. 이따가 비가 온대요. 알겠어요. 먼저 가서 자동차에 가방을 좀 실어주세요. 네. 차는 어디에 있어요? 1층 주차장에 있어요. 거기서 기다리세요.